나를 봐 어디 봐 너 나 질투하는 거 알잖아 잠깐만 오늘만 조금만 나에게 시간 좀 내줘 내가 말한 제거게야 그때 말한 애가 너야 이젠 돌려 말하지 않을게 너가 내 거였으면 좋겠어 모두 다 부럽게 따라와 이 찐집 강아지 나를 졸졸 따라올 땐 정말 너무 귀여워 You are my sun Shine on my light 어, 사랑에 꼭 빠진 것 같아 제각해야 개개개개개개개개같이야 요즘 내 머릿속 방이 한가득 제각해야 둘이 밖에서 맥주 한잔 어때?